왜 boring boring 기분을 맞춰주는 거 세상에 half enough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지금은 나 25 No thanks I'm not gonna leave this year 지갑 지참이면 내 모습도 We all know life not a show 예쁜 것만 봐도 멋져라 Only 25 세상에 반만 하나가 난 멀리한 사랑도 입에도 이래 조금씩 배워가 천천하더라 또 한 편의 멜로 영화처럼 괜찮아 25 We all know Yeah, 25 나도 모르게 잘난